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요성용웅 김종수 고모님을 그리시며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어머니.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체 48, 1959년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어머니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 충정을 다하신 항일의 요성용웅 김정숙 동지처럼 혁명의 한계를 충직하게 이어가시려는 그의 혁명적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는 항일 혈전의 간관 나날들과 세조국 건설의 복잡한 나날들의 모진 눈보라와 빗바람을 담아가주시며 따뜻이 품어 키워주신 김종숙 어머니. 만가지 소원도 다 헤아려 보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시던 어머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그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졸졸한 마음이 뜨겁게 오려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흠모의 종으로 차 넘치는 졸졸하면서도 웅신 깊은 선율에 의해서 폭넓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어머니는 항일의 요성용웅 김종숙 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울여오신 한없는 사랑을 가장 감동적인 형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해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어머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격려하는 온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천만 군민의 힘찬 발걸음을 힘있게 거무 추동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진달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50일 1962년에 몸소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진달래의 가사에는 빗바람과 찬소리를 이겨내고 붉게붉게 피어나는 진달래의 모습에서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한생을 바치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수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졸졸한 추억의 감정이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사에는 아름다운 조국 강산에 붉게 피어 만발한 조선의 진달래와 같이 밝게 웃으시며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어머님의 염원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을 이어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시려는 그의 높으신 뜻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생동한 예술적 형상으로 생활의 진리를 초락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가사의 시적 형상은 깊은 소정 속에 아름답게 흐르는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더욱 뜨겁게 안겨고 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진달래는 가사의 심오한 철학성과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고 인상 깊은 선율 형상으로 해서 우리 민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어머님을 그리시며 친히 지우신 불후의 거전적 명작들을 보내드렸습니다.